에이 다 아는데 왜 자꾸 숨겨. 네가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에 쓰여있어. 에이 나를 보다 왜 눈을 돌려. 다 아는데 에이 날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질 때 돌아보면 언제나 네가 서있어. Hey girl 고개 돌려 먼 곳을 봐도 놀라지 않은 척 해봐도 나는 알아 왜 네가 내 주위를 맴도는지. 에이 다 아는데 왜 자꾸 숨겨. 네가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에 쓰여있어. 에이 나를 보다 왜 눈을 돌려. 다 아는데 에이 날 좋아하는 마음을 모를 거라 믿고 있는 네 모습이 귀여웠어. 해주고 싶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. 난 모두 알아 이리 와봐. 더 이상 대비하지 말고. 에이 당하는데 왜 자꾸 숨겨. 네가 날 좋아하는 게 이미 네 얼굴에 쓰여있어. 에이 나를 보다 왜 눈을 돌려. 당하는데 말고 나와 함께 sometime. 나를 봐 왜 이렇게 수줍은 탓. 뭐가 무서워 나도 잘 못하지만 우린 핫하게 버릴 것 같아. 오늘부터 우리 일을 해. 우리 손을 잡고 걸어 다닐래. 시간을 겨우 잠덕할래. 언제까지 죽을지 뽑아 다닐래.